Track 11. Number 7. Listen and write down the information you hea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미 씨예요? 네, 저는 김수미예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마이클 존슨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마이클 씨는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캐나다 사람이에요. 마이클 씨는 학생이에요? 아니요, 선생님이에요.